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비입니다. 와, 오늘 정말 모이기 힘들었어요. 아 그래 오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 처음에 혼비씨랑 둘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개웅씨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셋이 하려고 또 준비했는데 태종씨가 와버렸네. 아이 다행이네요 제가. 아이 아쉬워요. 우리 셋이 한번 태종씨 없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야 지금 날씨가 완전한 여름 날씨예요. 예, 엄청 뜨겁던데요 이제. 아 요새 그 회사 일 때문에 약간 노가다스러운 일을 하는데 네. 덥네요. 와 오늘 여기 금수원도 좀 일찍 왔는데 와 또 여름이에요 여름. 네 완전 여름입니다. 30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체감이. 이제 낮에 차를 딱 타니까 어우 완전히 한여름처럼 그렇죠. 느껴지던데. 숨이 탁 막히죠. 예, 와 여름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생각납니다. 바다 하면 저희들에게는 제주도 녹차밭이 생각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돼요? 좀 무리수입니까? 요즘 그 제주도 녹차밭이 좀 인기예요. 그렇죠. 제주도가 지금 핫하죠. 핫한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도의 이제 잠재력이 이제부터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때 갔었을 때는 초봄이었나요? 아니면 겨울이었나? 저 빼고 가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왜 재웅 씨를 보고 가지 진짜? 특별했어. 한 2월 3월 정도 됐나? 예,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그때쯤 갔죠. 그때는 그 옥새에 완전히 녹차 나무가 가려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온 게 아니라 억새가 죽어가는지 녹차 나무들이 많이 보여요. 네. 저희 감독님이 갔다 와서 촬영해 왔는데 아까 보니까 홍미 씨 같이 봤잖아요. 네, 영상. 와, 영상 멋지던데. 영상 보니까 기억이 막. 제주도라는 게 약간 저희는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실 거로 생각하시면 있겠지만 요새 또 제주도 소재라는 드라마들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바다 노는 거 막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녹차밭이 떠올라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 근데 그 100만 평의 옥새밭 사이에서 지금 녹차 나무가 울긋불긋, 아 울긋불긋이 아니지. 푸릇푸릇 이렇게 녹차 나무가 막 나오는데, 아우 장관이에요. 이렇게 이 트럭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감독님이 찍어왔는데, 아우 그 영상이 정말 멋지네요. 안타깝네. 예, 녹차 체험이 이제 좀 시작돼가지고요. 외부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원파 아니신 분들이 반응도 좋다 그러죠. 예, 굉장히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근데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게요. 실제로 그 농장을 가셔서 그 맨날 얘기만 듣던 것들을 실제 자기 손으로 따보시면 그건 진짜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아, 저도 갔는데 감동이죠. 그러니까 그 이 제주도만의 유기농 녹차밭 자체도 특이할 뿐더러 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녹차들이잖아요. 네. 녹차 자체가 키 큰 녹차. 이발하지 않은 네. 보통 이발이라고 하지 않나? 네. 보통은 전지를 하죠. 네. 자기 키의 이상을 넘지 않게 했는데 근데 이게 키가 넘잖아요 완전히. 그쵸, 뭐, 사다리 놓고 네. 올라가서 따고 그랬다는데 그냥 저희는 잘못 보면 아, 관리도 안 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 그대로 놓기 때문에 그걸 보셨을 때 아, 이게 유기농이라 아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밑에 뭐 이렇게 풀도 많이 있고 네. 그냥 설명이 이게 유기농입니다 비료를 안 줬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이 보면 아, 자연에서 자랐구나. 그 다음에 또 100만평 옥새밭에 있는 녹차들 장관이죠. 아, 그런 이렇게 투어를 한 거죠. 둘러보고 네, 직접 체다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언젠가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 녹차라는 걸 인식할 때쯤 되면 그 옥새밭에 있는 녹차들이 뚫고 안 나오겠죠. 아마 딸 수 있을까요 구원파 분들로. 그때는 좀 구원파 아닌 분들이 몽땅 오셔서 좀 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여기서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원파 아닌 분들이 구원파를 보는 이미지는 뭘까요? 혹시 뭐 주변에 친구들 다들 있으신 것 같은데 구원파를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씨? 제 주변인들이요? 네. 뭐 세월호 전에는 그렇게 저희 세대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구원파에 대해서. 근데 세월호 이후에는 완전히 나쁜 사람들로 아, 인식이 훌달린 되었죠. 사람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면 저희 좋은 제품을 제가 먹고 있는 걸 알아도 편견을 좀 가지고 바라보는 편이에요. 아, 아무튼 언론으로 인한 편견이 쏙 씌워져 가지고 구원파를 뿔다니 사람들로 네. 생각한다는 뭐 거죠. 언젠가는 뭐 해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시선 중에 하나가 밖에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직접 들은 그러니까 모임 2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오대양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방어 본능이 심해져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져 버리는 습관들이 들어서 그런 것조차가 되게 저는 가끔씩은 이거야말로 위험하다는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표현해야 될 것들조차도 말 그대로 이번 사건과 어떻게 보면 본질이 똑같거든요. 우리와 연관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더 씌워져서 우리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 했을 때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태종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도둑이 재발저린다라는 말이 막 그런데 좀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저희 숙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면 자부심은 저절로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특히 이번에 저희가 키운 유기농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좀 높아지면 어디 가서도 좀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뭐 저는 주위 사람들은요, 저는 워낙 좀 유명해서 그런지 제 앞에서는 거의 구원파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을 하기는 네. 어렵죠. 대놓고 누가 욕을 해요? 오히려 이제 뭐 좀, 아이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뒤돌았으면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를 조금 오해 내지는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만 그중에 진실을 보는 사람도 있다. 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80% 정도는 진실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숙제죠. 그거를 이제 풀수 있는. 숙제일 뿐더러 구원파 개개인들을 보고 구원파를 바라보고 평가를 할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저희 그래서, 책임도 클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구원파를 다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볼것 같아요. 경직되지도 않고 크리스찬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에 많죠. 너 교회 다니니? 나는 듣는 얘기를 듣는 고파들이 많습니다. 예. 녹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개웅 씨뭐 수양회 예비 모임을 했다면서요. 아, 뭐 내용까지는 대단하게 뭐 바뀌거나 근데 이런 벌써 얘기니까. 수양회 준비를 하나요? 근데 사실은 이쯤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어. 작년에는 너무 정신없고 막 진짜 네.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진짜 이한해 동안 복음이 지나갔던 내용들 그리고 저희 유희농 먹거리 준비하는 게 보통 아, 일이 아니죠. 먹거리, 그렇죠. 한만 명이 일주일 그렇죠. 동안 먹어야 될 거, 준비해야 되고. 아무 사고도 없고 정말로 다들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려면 준비 과정은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아,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두달 전부터. 두달 전이 아니죠. 거의 세달 6개월 전부터. 전부터. 그렇구나. 계속해서 준비는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또 바뀐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예. 홍비 씨는 뭐 대전에서 청년 모임이 있었다면서요? 아,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에 대전에서 저희 청년 전국총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 홍비 30. 씨도 청년회 맞지요? 저도 청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3, 40대 아니냐. 홍비 씨 목소리 듣고. 너무하신 거 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본인도 깜짝 아, 놀랐죠. 네. 네, 대전에서 한 300명 정도가 와, 전국에서 많이 모여서. 모였네. 맞죠? 300명? 한 380명 정도. 와, 그럼 400명 맞네. 있네요. 아, 예. 그 정도로 모여서 저희 이제 일단 좀 특이한 특별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라기보다는 예전에 93년도에 미국에서 권신찬 목사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청취를 하고 그때 이제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조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인 거죠? 대학생들 포함해서 거의 다 모였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수가 다일 수는 없으니까. 네. 많이 반가웠겠네요. 저요? 아, 반가웠죠.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전후가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랬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저희도 사실은 얘기를 할 때 구원파 내부에서는 사실 자유로운 토론들이 있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을 만한 주제를 꺼내는 것들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이미 사회 이슈화가 돼 있고 저희 안에서도 한 번 정도는 과연 진짜로 그러니까 구원파가 진짜 이 집단을 세뇌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런 주제 하나가 나오면 정말 다양한 의견이 다 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건드려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과연 우리가 가는 길들이 어른들과 함께 갈고 정말로 이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갈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서로서로 이야기해보는 과정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좋았어요. 제가 속해 있었던 조는 이제 한 10명 이제 정말 대학생부터 많이 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모임의 사업체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말 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교제가 마무리됐었거든요. 오, 네. 그게 좀 성숙한 청년들이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울 텐데 짊어지고 가려면. 잘 몰라서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닌가요? 몰라서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짊어지기 힘들 텐데. 네, 이제 사업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귀엽네 청년들. 짊어지려고. 제일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겪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 청년들이 바자를 준비한다고 하던데 아마 그 25일 방송 나가고 난 다음일 것 같은데요. 공휴일 날 쉬는 날에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던 물건들 좋은 것들 같이 해서 지금 첫 번째 목표는 이 서울 교회 자체가 저희가 쓰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기금을 모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기금이 넘으면 지금 해외 선교에 또 많은 자금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번 쓰는 것들을 지금 청년들이 너무 열을 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성기 씨도 뭐 물건 낸 게 있나요? 아 저는 없는데 주변에 이제 저희 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좀, 넘치네요. 좋은 물건들 들어왔어요? 물건들 좀 빼돌려주시죠. 물건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막 만들기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유기농 제품들을 해서 녹차 카스테라라든지 응용하는 그렇구나. 것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솜사탕도 제작하기도 있고. 하고. 제가 프로그램 봤더니 음악회도 있던데. 네 맞아요. 네. 재밌겠더라고요.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정신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듣느냐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예전에 가요나 이런 부분보다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은 게시판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아, 예, 이번 주 게시판 당첨자분은 모임 2세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게시판 당첨자 모임 2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뉴블라스의 한 박스를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 오랜만에 올라온 오구파 방송에 대해서 반가웠다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찬송가 당첨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일본에 계신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라고 올려주신 구우님이십니다. 구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청수 워터인 워터 한 박스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사시니까 한국에 계신 분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비밀 댓글로 네, 연락처, 성함, 주소를 비밀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 지금 끝나면 바로 이렇게 보름을 한다네요, 갑자기. 오. 네, 갑자기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름 팀 그 패널 중에 못 보신 분들이 나오신다면서요? 예, 원래 멤버셨는데 요새 저희가 최근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봤던 두 분이 네. 오늘 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 그럼 빨리 가야죠. 예, 1부는 여기서 급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도 들으러 가려합니다. 깊은 무슨 노래 소린지 무슨 울음 소린지 온갖 벌레 소리들이 밤늦게 저희만의 소리로 이 밤 모둠을 꼭꼭 채우나 날 시선을 설쳤구나 이 따금씩 가까이서 들려오는 낯익은 귀뚜라미 소리는 내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오던 자장가 오늘은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러 남도의 여름이 우글거리는 이글거리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 예수림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경씨 오늘 오는 길 어때요? 아, 이제 햇빛이 예. 특히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햇빛이 진짜 여름 햇빛이 와, 정말 이글이글 하는 것 같아요. 네. 태양이 바다도 보니까 아주 좋은데요. 아, 바다도 봤어요? 네, 오면서 봤죠. 오, 마치, 바다도 봤구나. 마치 안 보신 것처럼. 아, 같이 왔는데 바다를 언제? 우리 대화도 살짝? 했잖아요. 이게 바다냐 강이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군산 앞바다 넘어올 때 새만금 쪽 바다를 봤구나. 네. 예, 오늘 저희가 만나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김문호 도예가를 오늘 찾아뵙는데요. 아, 그 도예 예술가 예. 김문호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직접 한번 찾아뵙고 우리 예술 세계도 좀 공부해 볼까. 그다음에 그 친구분이신 네. 이달준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문호 선생님 좀 당황스럽겠네요. 친구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아, 상관없습니다. 네. 아니, 제, 훨씬 연배신데. 아, 제가 좋죠. 네. 아, 소개 부탁합니다. 직접. 아, 저요. 저는 건강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농사 좀 짓고 뭐 그렇게 하고 있네요. 네. 예. 선생님도 소개 부탁합니다. 네. 이사님 농사 짓죠. 네. 제 시골에 살지 않습니까? 어, 나 그런 농사지. 네. 친구분이 아니네. 아니, 우리 집 앞에 오버시잖아요. 그 아, 그래. 그 농사지 짓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몰랐네. 저는 저 무안군 그 청계면 올선리에 사는 김문호라고 그럽니다. 저는 흙을 만지고 있죠. 어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예술인 마을이죠. 예. 이게 언제부터 조성이 됐나요? 글쎄요, 저 명명되게는 군에서 뭐 저 새 주소 뭐 변경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술촌이라고 예술촌길 뭐 이렇게 해버렸는데 뭐 한 25년 전부터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 선생님 최초로 들어오신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죠. 예술 가들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로 인하여 마을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쪽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뭐 남들이 이제 예술인 마을이라고 명명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뭐 예술가들이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있을 때는 몇 분까지 있었습니까? 22명. 많이 있었죠. 그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교인이시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인이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처음에 만나신 거죠? 아, 김 선생님 만나게 예. 된 아, 그 사연을 그 기억나십니까? 제 처음 여기 왔던 기억? 기억나지라. 아, 나, 제가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예술가들 또 예술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그 썩 이렇게 그 달갑지 않는 시선. 왜 그냥 왜 저런 힘든 걸 직업으로 해가지고 그럴까? 아, 돈도 못 벌고. 어, 돈도 못 벌고. 그 뭐 또 예술가들 보면 막 이제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뭐 또 이상하게 있고. 그래서 뭘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예께서 이제 그 사진 찍으시고 또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했을 때, 야 이거 좀 그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좀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예술 관련 서적들을 좀 몇 권 사가지고 그 좀 읽어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종이 위에 이제 그리는 거는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는 거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림과 그리움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을 때, 야, 그럼 마음의 그리움이라는 게 이게 그 종이 위에 이제 이렇게 그 펼쳐진 거라면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거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 표출되는구나. 그럼 이건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거네? 나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이제 지역에 있는 그래도 예술가 분들 중에 그 김문호 선생님 이야기를 좀 잘 들었어요. 제가 아. 유명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 이 김문호 선생님이 전라도 예, 쪽에서는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까? 예, 좀 유명하시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야 오늘은 저 그 김문호 선생님 좀 만나러 가야겠다.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러니까 아 갑자기 무슨 일이요? 일요일 날 그 회관에 가야지. 그래서 오늘은 그 회관 갈 일이 아니고 김문호 선생님 만나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예술에 대해서. 어. 그래서 예. 이제. 그 선물을 이제 챙겨야 하는데, 선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녹차를 이제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그 네 통을 이제 싸가지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됐죠. 여기로 와서 이제 아 보성 차밭에 있는 봄, 여름, 가을, 예, 겨울 그렇죠. 녹차를 겨울 녹차, 예, 유기농 녹차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넣고. 설명을 제가 했어요. 예. 근데 김 선생님 아마 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녹차의 그 맛이 다르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봄인지 아시니까 이거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그래서 봄에 딴 잎, 여름에 딴 잎, 뭐 가을에 딴 잎, 뭐 겨울에 딴 잎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제 그 맛이 다른 이유가 햇빛이다. 그래서 봄에 햇빛하고 여름 햇빛하고 다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답 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봄빛은 그 소생하는 그런 빛이고 여름은 이제 이렇게 그 활력을 이렇게 생장하는 그런 빛이고 가을은 연근은 빛이고 겨울은 휴식하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의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했더니 상당히 좀 의미있게 받아. 선생님께서. 주시면 이제, 아, 이건 보통 놈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선생님 맞습니까? 아,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엄청 성의껏 이제 그 이 녹차를 선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네요. 아. 선생님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생산지를 알아보니까 제가 잘 알았던 곳이에요. 보호성에서 유일하게 예전부터 그 친환경적으로 지었던 곳이고 그 했던 사람 농장 했던 사람도 잘 알고 그걸 이제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고 이제 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다른 제가 보성 다원은 몰라요. 아. 그 보성 다원만 내가 알지. 새롭게 받아줬던 부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용으로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영국 황실에 내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번 가봤죠.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그렇죠. 아 그곳을요 보성 녹차밭을 몽중당을 한번 갔는데 다 울타리 쳐놓고 보호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도 이제 TV로 많이 하고 있었고 거기서 좀 교감이 있었죠. 보통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인상은 어땠나요? 첫 만남하고. 이제 예술가 뭐 충격이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첫 만남. 없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보통 도예하신 분들이 좀 까탈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망치로 깨가지고 네. 이렇게 버리고 이런 개팍한 사람들이 많다는 일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놓고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깨버리고 하는 거는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버리고 하냐. 이거는 자기 어떤 그 정성을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 해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깰 수 있냐. 그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 이 양반 정말 좀 특이한 어떤 그런 정신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사겨 봐야겠다. 좀 전에 저 작품실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잔이 깨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시해 놨어요. 그건 제가 그 불 속에 가마 불 속에서 나온 건 제가 제대로 안 깹니다. 아. 쓸 수 있으면 쓰고 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이러니까 쓸 수 있으면 가서 써라라고 이야기. 깨진 것도요. 그렇죠. 아. 깨지면 깨진 만큼 다 용도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팍 깨버리고. 그것은 이제 쇼맨시업이고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쇼입니다. 그게. 아. 왜냐하면 작가는 작가 입장에서의 희소 가치를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방송은 방송 매개체에다 이슈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청자들은 이슈를 받아야 되고 충격적인 걸 받아야 되고 근데 실은 문헌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것을 넘어 이제 라디오에서 아니라 시청각으로 보는 이 TV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행위를 줘야 되니까 아, 그게 좀 있었어요. 예, 15세기 때 그게 있어요. 세종실록 기리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도 그건 예산 안 되고 적용 안 되면 묻어줘야죠. 아까쯤 이야기했던 대로 내 자식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묻기도 합니까? 묻어도 괜찮죠. 내 자식인데 만들 때는 다들 그려놓고 이제 깨고 자빠졌거든요. 이렇게. 그걸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물만 네. 세면. 물 세면은 또 화분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입구에 화분 그렇죠. 깨진 화분이 예, 예, 그것도 예. 아 이용하는 거구나. 예예. 예.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거, 그럼 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면 그건 참 그러네요. 그러죠. 이제 그런 짓거리 안 하면 좋죠.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알고 이제 서로 나눠서 공유하게 쓰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너무 꿈이다 보니까 모든 꿈이다 보고 연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부하 걸리고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는 상황과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도예하는 사람들의 선배들 이야기하면 조금 무서운 이야기는 내가 안 할랍니다. 안 하는데 지금도 따라서 하는 헛짓거리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과장해갖고 하다 보면 부하 걸리는 과정이죠 이게. 근데 방송은 또 책임도 안 져요. 그걸 내놓고 시간대에 맞춰놓고 방송해놓고 나몰라라지. 저희가 지금 급하게 지금 네. 들어오면서 선생님 양력 소개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개인전도 인사동에서 수차례 하셨고 일본 후쿠오카 오이시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하신 거죠. 그다음에 독일 뉘른베르크 예. 보데 미술관 두 번 하셨나요? 그거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시고 예, 예. 예. 좀 굉장히 유명하셔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죠. 저 그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많죠.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기존에 있는 물레 작업 아닌 조형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약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위해서 내가 전시를 했던 거고. 아.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것도 도자기라고 하는 도자기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있는데 뭐 이것도 도자기거든요.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큰 부각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는 묘장 문화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사람도 그러고 토우도 그러고. 그런데 아, 예. 우리가 항아리, 항아리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물레에서 만들어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도자기냐라고 하는데 지금도 뭐 독일이나 러시아, 영국 같은 데는 동물들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사람 이런 거 다 도자기면 세라믹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해비적인 면만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일반 저희가 접하는 도자기는 굉장히 매끄럽고 곱잖아요. 또 예쁘고. 근데 선생님 분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좀 그 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 저는 저기 그 도자기를 만지고 하는 것들은 오감을 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속에 오감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주 저는 아직도 그 맛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하고 허가하고 유약하고 맞아떨어질 때 뭐 이 찻잔을 내 입에 입술에 대면 아주 단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는 못 느꼈어요. 아직까지 공부가 이제 덜 돼 있는 부분인데 촉감, 미감 다 느껴야 돼요. 오감을. 그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도자기라고 하면 산업장에 나온 것들을 다 고아요. 고면 미각을 지금 촉감을 지금 감축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게 감각을 위해서 이런 그렇죠. 투박한 예, 예. 면을 만든 거구나. 예예. 예. 그래 일부러 투박하게 제가 흙을 만들었을 때 좀 투박하게 만들죠. 거칠게. 그런데 손만 안 상하게끔. 근데 이제 써보시고 나들 좀 좋은 분들은 애호가들은 좀 있죠. 좀 특이하다고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흙들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나 만들면은 형태에 맞게 제가 흙을 만들기도 하죠. 아, 산업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흙을 만든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있는 그냥 흙을 쓴 게 아니고 만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흙을 만든다? 예를 들어 지금 이쪽 무한흙 같은 경우 같은 적토여도 점력이 있는 게 있어요. 샤토질이 아, 많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같은 빨간 흙이어도 적토여도 점력이 강한 흙이 있어요. 이걸 비합을 해야 돼요. 아. 흙이 너무 고우면 금각이 쉬어요. 불 속에서. 만드는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들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자연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그래 자연한테 맡기는 불에 의해서 완성이 되니까 이것을 생각을 잘해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친 거 있어야지 두꺼워도 안 깨져요. 아. 예, 그 가마하고 허가하고 성질을 알아야지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암지거나 만들었다고 해서 가마 넣으면 다 깨져 나온 경우 앙앙이 있어요 이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래 도자기를 평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입체 작업이거든요. 입체에도 도자기. 다른 작품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도자기만큼은 마지막 자연한테 맡겨야 되니까 불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불이 잘못 맞으면 그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버린 자식같이 놔뒀는데 이게 불하고 제대로 맞아서 기가 막히게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요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저는 찾는 거고 마지막 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각은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흙을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마 불 때게 되면은 흙이 다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나와요. 같은 거를 쓰고 같은 재료를 써도 그때그때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똑같은 거 주문하면 저는 못합니다. 진짜로 제가 뭐 예술에 대한 조예는 없지만 와서 딱 제일 많이 느낀 게 자연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예. 이게 인위적이지 않고 정형화돼 있지 않으면서도 각각 그 특징들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 자연하고 똑같은 걸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진작가 아혜와하고의 만남도 있었다면서요, 이사장님? 네, 그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이제 들리고 또 유기농 식사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제 생각도 이제 많이 이해도 하시고 해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도자기가 이제 원래 창자 백자 또 분청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창자도 집에 좀 있고 백자도 있는데 분청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왜 이 분청입니까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서민들의 삶을 대변한 자기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만지니까 이게 촉감이 오고 이 케이스 엄청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흙이란 게 본질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까이 이제 지내시다가 그 아예께서 이제 그 포럼을 이제 했을 때 그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한번 이제 말씀도 들으시고 또 이제 만나다 뵙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초대를 했고 또 이제 운동 그 모임, 그 운동 모임이죠. 그때 가서 또 이제 그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니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습니까? 예, 예. 아예 작가분과 직접 인사 드리고 하셨죠? 야, 쑥스럽고 인사는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나 뭐 했는데 처음에 뭐 밥 주고 예. 뭐 저 태 주고 심심한 게 가자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 아마 그때가 어디요 삼성 코엑스였죠? 아 포럼에 참석하신 예, 예, 예, 포럼에. 거기 가서 한번 들으니까 아,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나중에 그 사진을 봤구나. 네. 사진을 봤던데. 사진은 어떻게 도록을 본 겁니까? 네, 이제 그 저 김훈 선생님이 아까 요변이라 그죠? 그 세렌디피티라는 거죠. 그게 그 우연찮게 발견된 어떤 그런. 그 특별한 작품, 이제 그 요변된 선생님도 의도치 않았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을 한 점을 네. 이제 아이 선생님 이제 선물로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저는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작품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훈 선생님은 이게 요변이고.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이제 그 다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선물 드렸는데 이제 회장님 보시고 아이께서 보시고 이제 그 다시 또 이제 선물로 도록을 선물 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시고 감상하신 모양이에요. 아. 네.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이건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뒤로 뭐 몇 년 동안 계속 창가에 이제 짓고 했다는 내용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잡으려면은 시간을 투자하고 밤낮을 이렇게 하고 다른 것 않고 하는 사람이고 이건 미친 사람이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한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하고 기다림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연출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진 작가들은 대부분 연출을 해요. 연출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본야에게 모델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저를 모델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뭐, 하면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그렇죠. 걸 말하는 거죠. 예. 저를 찍어갖고 뭐 국전에 입선된 사람 작가들도 많이 있고 특선 작가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아.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뭐 연출을 많이, 낙엽도 막 뿌리기도 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 뭐 하는데, 깨끗해요. 연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제 눈에는. 깨끗하다는 거는 자연 그대로. 그렇죠. 오로지 이제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에서 이제 한 장면을 잡는 건데, 물론 연속 동작에서 잡아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그 작품을 제일로 그 매료됐던 부분이 그 해질녘에 그 조그만 호수에 비치는 물결을 확대해 놓았던 것. 이건 수채화다. 수채화도 이건 모원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그러면서 시사해 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사진을 전체 내용을 딱 펼쳐보면 사계 작품들이 나오고 똑같은 장면 나오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실은. 근데 사람들은 한 시간에 잠깐 올라가서 그 시간 타임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놈이 그냥 보여주고 하는 건데 이거 연속성이 있는 거라 이것은. 연속성이.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 작가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글쎄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되시고 저 자고 사진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약간은 이제 알았지만은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할 일 없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로. 왜냐하면 그거밖에 투자를 시간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념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서 이제 지인 통해서 이제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뭐 정치적으로 조금 핍박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이제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삼성 고액수에서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핍박받았던 이야기를 그래서 어느 분은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해다 이제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아마 어떤 것을 잊어버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좋아서 하셨던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좋아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좋아서 하는 것은 밤새도 피곤도 쉬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건강 도구도 어떻게 이제 만드셨고 여러 가지 아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생각했죠 뭐.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아이 작가가 굉장히 언론에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아이를 좀 나쁜 사람 쪽으로 살인마처럼 됐죠. 주변에서 또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죠. 저는 그거 일어나서도 저기 새끼들한테 지랄했구나. 내가 여기서 누가 그러는데 정편 방송이라고 하는 게 왜 정편 방송이라고 물어봐요. 왜인 것 같아 정편 방송이. 정편 방송이 왜 그렇습니까? 종일 편파 방송하는 거예요. 아, 맞네. 화 와닿는데요. 기영 씨 시원하지 않나요? 어? 시원하네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아예 작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한 두 번 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소리도 갔었고 이제 생활체육하는 이제 한번 봐봤지만은 저런 부분 아니고 나 특히 작품 찍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누누이 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누가 그러면 한 대 잡혀간다고도 그러는데 세월하고 아이 작가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건 아니다. 예. 그난 누누 이야기 그래 나도 이쪽 그뭐뭐 구원파냐 그러는데 난 구원파고 아바리고 모르고 나는 아예 작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럴 뿐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동네 이발소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죽일 놈 뭐 좀 많은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왜 유병헌 씨가 이렇게 언론에 지탄받고 있는 거야? 그 원흉을 몰라요. 세월호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세월호 때문에 유병헌 씨가 뭔 나쁜지 뭐 될지 이야기 한번 내보시오. 했던 부분이죠. 내가 나는 조금 내가 몇 번 봐서 알지만 그런 분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은 뭘로 그렇게 나는 작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작품을 보여줘요. 아 작품 집을 하나 내가 선물 받은 건데 그런 걸 보여주면은 어떤 여자 도예가는 보고 울어요. 아 이런 거였냐. 아. 사진을 사진을 보고 사진 저는 사진집 지금도 있는데 예. 누가 말하면 사진집을 내 보여요. 이거 보고 평가해라. 아 뭐 그러면은 뭐 언론에서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찍을 만한 뭐 하라는데 이러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언론 믿지 말아라. 언론 믿지 말고. 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도 알고 나서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원래는 지금 완전히 그 짜여 살다 보니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까지 멀어버리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아, 나는 조금이라도 이제 몇 번 뵀던 부분이겠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누가 잡혀간다 이거죠. 잡혀가도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은 나중에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하고. 선생님께서는 아예 작가를 사진 작가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건 내가 언론을 몰라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제일이 낫지 않나. 아. 제가 볼 때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큰 작가들 사진도 같이 뭐 어디 케아프전에도 같이 참석도 한번 해보고 했지만은 다 인정인 게 많아요. 인정인 게 많고 주변에도 현 작가들 있는데 인정인 게 많고 아주 아주 대단한 분이죠. 사진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면도 마찬가지고 물론 몇 년 동안 꾸준히 그 창가에서 본 것 자체는 이제 둘째 문제 치더라도 보여지는 작품에 의해서 말을 할 때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좀 전에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초등학교 수준 가치로 따지면 뭐 몇만 원짜리를 뭐 구원파 신도들에게 뭐 몇천만 원 강매를 해서 막 사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논란에서 지랄하고 있는 거지. 사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제 값어치는 모르죠. 어. 값어치는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그 제가 여기서 그때 그 어디에요 금수원에 가서 그 체육 생활 체육하는 걸 보고 보니까 선물 한 보따리 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스쿼렌도 있고 뭐 하는데 그 액자가 이게 사진 달력화할 수 있는 액자화할 수 있는 그림을 주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유병헌식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갖다 놨겠네요. 어. 다 액자였고 갖다 놨대요.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아 액자를 해가지고 다 아니 그... 액자화 하게끔 아 갖고 갔어. 펼쳐놓으니까 내한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 다 갖고 가버리고 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그분들도 참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 사진이. 그러죠. 이게 너무 예, 정치적이고 시사해주는 게 많고 무언의 어느 묵시하는 게 많은 거죠. 경찰 공무원하고는 고공무원한 애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이 정보통이니까 그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유병헌 씨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언론이 하도 막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품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와 형님 이거 대단하네요. 아 작품을 보고요. 네 그래서 너도 공무원이지만 언론 믿지 마라. 그리고 현 정부 믿지 말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네인데 네가 이제 공무원이라 뭐 할 수 없다마는 마음만은 하여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근데 긍정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구원파라고 불리는 아내도 사진을 보고도 뭐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이 의회장님 사진 작품하고 도예가님 작품하고 좀 공동점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인위적인 거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그런 식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남들 눈에 안 보였던 게 보인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제가 추구했던 부분이죠. 자연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저는 이제 이거 도자기로 표현했던 부분이고 아이 작가님은 사진으로 표현했던 부분이고 아마 제가 추구했던 부분이어서 더 그랬을까요? 아마. 저 아까 얘기 중에 불에 구우실 때마다 달라지신다 그랬잖아요. 같은 재료를. 네. 제가 예전에 아예 작가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왜 날마다 사진을 찍으시냐. 매번 찍을 때마다 다른 거니까. 같은 장소라도 찍을 그렇죠. 때마다 그 상황, 지나다니는 그 동물들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안 찍냐. 빛이 달라지고.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물결에 비치는 음영도 마찬가지고 바람음이 얼마나큼 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얼마큼 반사됐고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결 색이 달라지듯이 저희도 가만 불뜰 때 날씨에 기온이 높고 낮냐 그 다음에 바람이 얼마큼 부냐 안 부냐 그리고 그때 내가 그 기분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져요. 또 물론 가마 자리에 의해서 달라지지만은 기본은 자연의 영향을 벗어날 줄 못한다는 거죠. 자연의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재밌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 아이 작가님이시죠. 사진으로 표출하는 거. 기존의 사진 작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작가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저 있는 그대로 연출 잠깐 해가지고. 뭐 일부러 뭐 안개도 끼게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보기에는 사진과 이 도예가 장르가 좀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이게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예술로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 의해서 그대로 표출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는 아마 아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조금 감히 공통점이 있었지 않았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도 그걸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신 거예요. 본의적이건 의도적으로 했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던 간에 나온 작품에 의하면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을 강남에 그 건물을 가서 이제 그 전시장 가서 이제 봤던 부분인데 조그맣게 있을 때하고 크게 있을 때하고 또 이제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 몇 층이에요? 그 예. 전시장. 갤러리도 가셨나봐요. 예, 예. 갤러리도 보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좀 아예 작가하고 우리 도예가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또 감각을 똑같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아예 이게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똑같은 게 살아도 보는 게 감각의 예민함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각을 잘 발달시킨 사람일수록 이런 게 예민하게 캐치를 잘 하고 저도 이걸 이제 말씀을 듣고 만져보니까 손끝에서 느껴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전혀 다른 분이고 만나신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공통점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이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저희 아직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과정이니까 감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정도 성과적인 자연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은 난 조그만 공간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있어요. 작품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숙여지게 그리고 갓에 붙어지게 라고 하는 그 흙성기를 내가 조금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은 이 대자연에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아직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또 작품 자체가 우리는 조그만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자연에서 이제 끄집어 들여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우리 작가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 모르겠지만은 도자기 하는 부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제 옛날 거 그냥 답습, 이미테이션만 하려고 재현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좀 새롭게 좀 쫄쇽게 미친놈이다라는 말을 좀 들었고 돈하고 꼭 싸라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거 하나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공방 가보면은 이거 어디 많이 보던 거고 이것도 또 많이 보던 거고 식상해요. 그 저는 도자기 축제나 이런 데는 절대 안 갑니다. 나도 눈이 베렸지만 더 베릴 것 같아요. 이제 모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아니 그런 것보다 우선은 뭐 싫으니까 네, 너무 짜증나는 거죠. 상업적이죠. 싫으니까 천편일률적이고 선생님 그 금손도 가셨었습니까? 작년 가자관계 한번 갔지라. 작년에요. 엄청 유명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금손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나는 뭔 열차 그 뭐한 게 맞나 싶었지라 들어가다 왼쪽에 말고 보니까 그 최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뭐 하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 대단하다. 물론 아예 선생님이 저기 뭐 운동을 많이 하신 부분이지만은 발이 그렇게 올라가 봅디다. 아니. 역 그 연세에. 그럼 좀 놀라웠습니까? 그 70이 넘으신.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기거하고 하시려면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알았던 부분이지만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딴 말은 필요 없고 하여튼 대단하시다. 발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안에서는. 아 근데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네. 그 친근감 있고 네, 이제 참 그 순수하잖아요. 네, 제가 저 예술하신 분들을 좀 별로 제가 썩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좀 약간 폄하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 사람들이 저래 뭐 이랬는데 그렇죠, 독특했죠. 어, 만나보니까 진짜 순수한 사람들만 이렇게 그 예술을 하는구나. 그래서 김 선생님 만날 때마다 이제 참 순수하구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순수함이 그 본질에 가까웠기 때문에 순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까 오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감 다음이 육감이잖아요. 그 육감인지 그 제가 만든 말인데 그 예술의 궁극은 육감이다. 신과의 조우다. 아. 그래서 예술에 이렇게 그 깊이 있게 매료되고 깊이 들어갈수록 우연찮는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로 그 예술의 궁극은 신과의 조우다 했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제 해석해 주라고 해서 방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신가의 조우를 아니, 하셨습니까? 아니, 예술의 궁극은 네. 예술의 마지막의 그 끝은 아니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신가의 조우. 그 신가의 조우란 말은 우연 찾는 그 만남을 조우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 보죠. 그래서 그런 심오함이 예술 세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신과의 조우를 지금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고마운 거고 네. 이제 지금까지 도자기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할 것 없어요. 이 나이에 다른 걸 또 옮기겠어요 지금?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천탑을 하는 거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저는 물론 이제 뭐 중간에도 어디 어릴 때는 뭐 중생활도 좀 하고 했지만은 내가 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은 이제 그 중간 매개체들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철학은 좋아하지만은 근데 이제 저것을 조용 쪽으로 표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대학원을 이제 도자기 하다가 갔기 때문에 조속가를 나왔고 대학도 늦게 가서 조속가를 나왔고 대학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 쪽으로 표현을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조형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한옥, 뭐 탑,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천탑이라고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도 이제 하려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종교적인 것은 제가 그런 차원을 만든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형태들을 많이 하는데 장군도 많이 그러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요? 내가 뭐 말하다고 말했냐? 신과의 조우. 신을 만날 좋게 좋게 하겠지만 난 그까이는 모르겠고. 아 이제 그 끝에는 이제 끝에는 그런 게 쌀 한 마리라도 바꿀 수 있는 거면 더 좋고. 아니 쌀 한 마리 바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검찰에 이제 조사받고 또 제가 이제 피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는 어디 됐을까? 이제 엄청 막 그 종변 봤을 거 아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완전 그 종편 이야기 듣고 이제 그렇게곤 했는데. 아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전에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참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장님도 도망자였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있었나. 그래가지고 전화 왔어요. 전화가. 네. 딱 보니까 김문수님이야. 네. 이 양반 이제 엄청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 사람이 힘내십시오. 격려의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아시고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다닌 줄 몰랐죠. 도망다닌 줄 몰랐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힘이 되었어요. 이 김문 선생님은 정말 그 사김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참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뭐라 그래도 믿어주는 분이 계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엄청 오해가지고 이제 내가 전화도 이제 못하고 이제 이별이구나 했는데 그 격려 전화를 했을 때 정말 반가웠죠. 아, 그럼 지금은 도망자신 건가요? 아, 지금은 도망자 아니죠. 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럼 무죄로 다 무혐의나 예, 이런 걸 예, 수사 받고 이제 아. 끝났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 이제 왔더니 구원파대 영향에 딱 그런 이장이 아, 동네 사람들이 동네는 다 모르는데 그래서 아예 맞습니다. 구원파 왔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끝났는데 나는 그대로 이제 많이 동네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예전하고 지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지내고 지금도 이제 그 산도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이 사귐이라는 거는 정말 그 참 진솔하게 이런 사귐은 어떠한 그 일에도 그 믿음이라는 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고 예,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죠.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저 들어가가지고 이틀 이제 자고 왔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딱 들어갔는데 한 6명 있어요. 있는데 한 3시인가 이제 들어갔는데 밤에 주소하고 들어가는데 목부터 발끝까지 문신, 용문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등치는 막 소만해요. 엄청난데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 옆에 딱 놓여 있는 거야. 화장실 난,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이제 그러지 이게 이게 정말 이제 어떻게 살까.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자고 와서 이제 아침 화장실 가려는데 못 가 있는 거야. 그 용문신 시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제 아 시그 고달픔이 또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인사를 서로 하는데 아, 그 사람 누구냐면 색소폰 조율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청 친절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건 다르구나. 그 속 사람은 또 완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뭐 세월호 어쩌고저쩌고 다 했더니 아 그럽니까? 그러면 아 얼마 정도면 나가겠네요. 막 막 상담해주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그 외모로 이렇게 참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정말 그 들어갔을 때는 날 세는 게 두렵더라고. 이 사람들 아침에 무슨 말로 또 이제 이게 서로 이제 그 힘들게 할까? 힘들게 할까? 근데 이제 아침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의 말이 맞지요? 예. 그래서 막 그래요. 평양 때린 게 나와. 그 선생님께서도 그 이 운동 기구, 장 운동 기구를 쓰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요. 네. 지금도 네. 하십니까? 예, 어제도 좀 했죠. 지금 저희 그 회사 출신 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클리어 하신다고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잘 되시나요? 네. 어떠세요? 아니 한번 해보니까 그 본연에게 그 지인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찝찝하기도 할 것 같고 뭐 했던 부분인데. 해보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예. 대부분 제일 그 네클리 하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머리가 너무나 맑다. 너무 맑아지고 아침이라면 또 개운하고. 그리고 조금 그 속이 편하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그 지금 하다가 조금 좀 뜸했던데. 그 호수가 뭐가 끼어붙이다. 호수 청소를 호수는 이제 소모품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그저께 목포 저기 있는 그 매장에 갔더니 문이 닫혀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못 제가 받고.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뭐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시고. 아 근데 저기 네크반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남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네클리 이걸 하는데 어제도 이제 잠깐 우리 그 이사장 뭐 그런 이야기했지만은 설명은 나는 이제 간단히 해야 된다 생각은 분명 때문에 그 37.5도의 그 저기 그 비닐에다가 우리 그 이사장님 사모님이 말씀해 준 거 머리에 지금 아직도 남은데. 그걸 밖에 놔뒀을 때 그 냄새가 어디로 가냐? 라고 하는 거. 음식. 뭐. 예. 이게 뱃속에 있을 때가 어떠가냐? 저녁에 자기 전에 청소해 주고 자면 좋지 않냐? 이제 그건데 해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고 선물 받아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하죠. 저녁에. 매일. 예. 아니 요즘 매일 안 타가 몇 번 뜸 하다가 어제 한번 했죠. 또 다시 어제 한번 했는데 호수를 바꾸고 나면 이제 조금 더 해야죠. 예예. 이번에 바꾸시고 또 영국 가서서 매일 이걸 열심히 하시면 건강 관리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때는 휴대용 갖고 가려고요. 아 휴대용. 휴대용. 아, 작은 언더클리어. 예. 휴대용. 오, 두 개 다 쓰시네요. 예예. 예. 그 네클리어 하신 뒤로 지금 그 훨씬 젊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지금 나이대를 지금 못 보잖아. 제가 예. 나이를 모르겠습니다. 아, 어느 정도 되시죠? 얼마나 보세요? 친구분이 이제 알았다니까요. 50대 초반. 50대 초반 정도. 예. 정도. 아.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 60 나이를 다 봤다고. 아, 예. 아 지금 60이십니까? 예, 59입니다. 아, 59인데. 굉장히 젊으시대. 아닌데, 아닌데. 아니 저 네클 하신 뒤로 훨씬 더 좋아지신 거죠. 아마 그거 전 확실히 예. 좋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예, 오늘 지금 긴 시간 김문호 선생님하고 이사장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태종 씨 함께한 시간이 어땠습니까? 벌써 끝난다니까 뭐 아쉽네요.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작가님은 이제 인터넷을 좀 오기 전에 약간 찾아봤어요. 근데 상당히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뭐랄까 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통하는 어떤 그 예술에만의 어떤 언어들이 있구나. 그게 우리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 만나 뵈서 영광이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경 씨.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는 이제 이사장님 얘기가 더 약간은 솔깃했던 부분이 저한테도 좀 먼 것들이 많아요. 예술부터 시작해서 제가 관심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참 먼 것들이 많은데 그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집중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또 궁극에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얘기 저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작품을 보면서 사실 되게 좋아요. 그냥 그 저 작품이 그냥 차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게 전시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추구해 나가시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경험 속에서 녹아드신 부분들이란 건 참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참 모르겠습니다.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자리에 오늘 좀 같이 있었던 건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함께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제가 빠뜨렸는데 저 오늘 그 전시실을 좀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네.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 김은호 선생님이 저 작품 그 전시하고 그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 저는 이제 공을 하나 떼고 이제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아, 이 작품 얼마구나. 아, 이 작품 얼마나 되구나. 근데 제가 공을 하나를 덜 세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대부분 거 이게. 그러니까 공을 떼니까 이제 차이가 10배 되니까. 그래서 야, 그럼 이 가격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업셉스트가 안 되는 거지, 한테. 해결 안 돼. 그럼 이걸 누가 정한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5,000원일 수도 있고 5만원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는데 그럼 작가 마음대로 그러면 500, 50만원, 5만원 이렇게 할 텐데 그 기준이 뭐냐 이랬을 때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집에서 이거 정리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 왜 이래 하냐.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그 가치인 거고 그 가치의 결정은 그 예술가들의 어떤 그 창조성 왜냐하면 창작활동 그 창조라는 거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그 창조를 어떻게 그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을 그 환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환산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그 창조한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구나. 그 우리가 뭐 왜 여기 50만 원이 이거 내가 보기엔 5만 원인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창작하신 그분이 얼마 그러면 그 가격이 그냥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김문 선생님이 이제 그 작품 보면서 제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좀 그런 작품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몇 점 이제 선물 받았을 때 정말 고마웠었죠. 네. 김은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치자 대부분인데 대부분 뭐 구원파가 대부분이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조금 듣고 있는데 아.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뭐 아예 작가 사진 이야기 많이 했고요 예술 이야기 했고 근데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은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자연하고 가까운 사람은 전혀 남을 욕되게 하진 않는다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특히 창작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할 뿐이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일을 하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자는 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근데 제 신념은 한결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 작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단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예술가의 후가시 권위의식이 전혀 없으신 자연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신 김문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